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내려놓고죠.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1장에서 마지막 장 36장까지 모든 강해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유익과 깨달음과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민수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죠? 그걸 들으러 나온 건데,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민수기, 숫자, 그리고 인구조사.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두 번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의 인구 조사는요, 매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12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수를 아예 빼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경기도 빼고 그 숫자를 센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너무 큰 숫자니까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따지면 누가 저희 집 아들 오늘이에게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니? 라고 했는데 다섯 명이요 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죠. 여섯 명인데 다섯 명이에요 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상한 인구조사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요즘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가해자와 피해자들. 그동안 숨겨져 오고 감춰오고 쉬쉬해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요. 근데 사실 그 드러난 것들은요,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며칠 전 자살한 조민기, 또그 연극계의 이은택이나 뭐 고은시인 뭐 이런 사람들 사건들이 대표적인데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도 그 도제식 계승제도 뭐 이렇게 스승이 어떤 제자를 거두어서 그 계승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분야들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군대, 그리고 언론계를 비롯해서 아직도 터질 것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폭력, 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또는 성폭행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통탄할 일이다. 아,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그거는 너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을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도록 만드는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가관이죠. 강제로 한 건 아니다. 합의하에 했던 일이다. 업무상, 직업상, 그리고 관습상 그런 것이다. 뭐 나쁜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식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른 채 왜 자기가 그렇게 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06년에 미국 심리과학협회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위로 올라설수록 사람은 남에게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평균 20세의 사람들 57명을 동원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에 참여한 사람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죠. 한 집단은 권력자 집단, 한 집단은 다스림을 받는 피권력자 집단, 지배를 받는 집단이죠. 그리고 이 권력자 집단에게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했던 일을 적어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받는 집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받았던 그 경험들을 적어보고 써보고 말해보고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런 이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이 권력자 집단은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 피권력자, 다스림을 받는 권력, 이 집단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그 이마에다가 자기 이마에다가 알파벳 E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알파벳 E를 쓰라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권력자 집단의 33%,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알파벳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알파벳 이자가 반대로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다스림을 받는 집단,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에서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12% 정도 사람이 알파벳을 그대로 적었고 나머지 88%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이자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적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 재물을 가졌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는 그런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인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뇌의 구조가 변한다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뇌의 눈 위에 있는 이 전두엽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력을 가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요, 민수기의 결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빼고 계수해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어떤 성경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사실 이 신명기부터 거꾸로 이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모세에게 이 모세오경을 쓰라고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부터 거꾸로 보면요, 신명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두 번이나 주셨고요, 모세는 죽기까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면서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민수기로 가면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이 레위 지파의 대표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어떤 뜻입니까? 왜 레위 지파가 온전히 그 생업을 포기하고 왜 성막과 의 제사의 일에 다 투입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왜 그 인구조사에서 그들의 개수가 왜 빠집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전체를 다 드리면 그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이다라는 것을 대표로 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그 7일 중에 주일을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대표로 드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를 인구조사에서 빼고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성막과 제사의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막과 제사의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레위기에서 민수기 다음 전에 있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강의가 끝나면 레위기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그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성막과 제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 그저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또는 종교적인 형식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만나시기 위해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상번제를 두 번씩 매일 두 번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성막과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만나서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해주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떤 곳에서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어떤 곳에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광야로 보내셨고 그들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한 자리인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는 무엇을 말해주죠? 그렇게 사랑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족장시대에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오신 역사를 그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언약이 이미 창조 때 드러나 있고 창조와 창조의 중심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이 쭉 이어지시죠.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고향제일교회에 와서 처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고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로 이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찾아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수기가 이런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창조의 목적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데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순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을 볼 때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한 것이 창조의 순서죠. 그래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창조 후에 7일째 하나님이 뭘 하셨죠?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죠? 쉬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쉬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레위기에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민수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를 축복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그렇게 데려간다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저주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가죠.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가장 나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나쁜 길인 자기 중심성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민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나쁘다는 것은 이번 미투 운동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세계적인 경영 석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한 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생겨나는 단계죠. 거기서부터 모든 몰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 자기 중심성으로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고요. 3단계는 그래서 위험이나 위기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그냥 아니야 이거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갈 거야 하면서 억지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그 위험이 많아지니까 이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사회가 다 자기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극적인 변혁을 막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성공했던 거 이 정도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무분별하게 막 적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5단계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지는 이름만 남고 아 예전에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되었어라는 이 단계로 그렇게 몰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몰락과 패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바로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몰락과 패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고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죄의 원인이었고요.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은 에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남 탓을 하죠.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인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 보면 다 남 탓하고 있죠. 몰락하는 기업들도 다 남 탓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도 남 탓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저주와 몰락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만을 멀리하라고 하십니까? 왜 교만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까? 그게 저주거든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저주거든요. 하나님 왜 교만을 물리치고 왜 겸손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대로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몰락과 폐망으로 가지 않는 지름길이거든요. 길잡이거든요. 겸손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폐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비참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을,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채봉 씨라는 분이 쓴 간장종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더지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두더지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이 뿌리를 본 두더지가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가 진짜 임자라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다. 돈, 성공, 권력,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는 해주는데요. 그거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가장 빨리 가도록 만드는 그런 기폭제의 작용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폭제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모세오경을 비롯한, 민수기를 비롯한 성경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것은 톨킨이라는 사람이 먼저 소설로, 판타지 소설로 쓴 그 작품인데요.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을 위한 판타지 소설을 썼다면 톨킨은 크리스찬으로서 일반적인 판타지를 썼습니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한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대로 올수록 이 톨킨의 방법이 더 빛을 발합니다. 당시에는요, C.S. 루이스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유럽 사회가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훨씬 더 각광을 받았는데요. 현대로 올수록 나니아 연대기는 사람들에게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소설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톨킨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일반 판타지를 썼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그 유명한 저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보면 정말로 단 한 문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른어른 거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사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나의 직업과 나의 전공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직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톨킨의 소설, 그 반지의 제왕에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톨킨이 그거를 그냥 썼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필립 얀시는 또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톨킨은 어쩌다 보니 운 좋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된 것이 아니다.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결론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직업에, 이 일에 충실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현실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생계의 수단이며 우리의 자아와 존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직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전도이고 최상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실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직업과 생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결론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종교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반적인 일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계수해서 빼시는 겁니다. 이 레위지파가 계수해서 빠지고 생업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레위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레위지파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의 성읍 중에서 레위인들이 그 성읍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중에 여섯 개의 성읍이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에 와서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행위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나라의 운영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 중심성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축복의 삶을 온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문명과 나일강 그 정말 위대한 문명 사이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위대한 문명, 크고 놀라운 문명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 가는가를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결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의 가사와 민수기의 결론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결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과 같아지기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